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신 20돌째 즈음에서 조선과의 친선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친필비 사진과 함께 판문점에 남기신 자욱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고 교시하신 데 대해서 전했습니다.